잊지 못해 너를 있잖아 아직도 널 외면해 널 생각해 늘 참지 못하고 표정 부린 것 미안해 나만 원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져 지워지는 게 난 싫어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랄게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었지만은 안돼 멀어지지 마 더 가까이 모든 걸 막을 수 있잖아 마지막 얘기를 할 테니 좀 들어봐 많이 사랑하면 Thank you.